하루가 지나가고 있죠. 그대가 떠나가고 눈물뿐인 나의 오늘도 이별이 남긴 아픈 상처 아물 생각은 않고 덧난 듯 가슴이 아려와 실감이 안 나서 받아들일 수도 없죠.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가슴만 아파오는데 행복했던 그 기억까지도 다 가져가줘요. 내 맘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 또 웃어보지만 눈물은 거짓말 거짓말.